like gangs day and night 너 떠나버린 그때부터 어쩌면 maybe 내 존재 자체가 없어졌지 back in the day 화창한 날씨 화려한 몸이 항상 네 곁에 있었지 내가 있었지 내가 Shadow Give me the light You are my sunrise 너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마지막 You're my best 언제까지나 You're my last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너와 나의 저 하늘을 걷게 물들인 저 이별을 어서 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너를 바라볼 수 없게 네 곁에 머물고 싶어 because I'm shadow shadow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눈부셨던 그때로 나 돌아갈래 그림자처럼 항상 남기었던 아름다운 네 미소가 날 비춘다 Because I'm shadow, shadow, shadow Early in the morning 오늘도 역시 The sun is setting 빛은 사라졌지 널 데리고서 저 멀리 Cause I'm shadow, shadow, shadow Give me the light, light, light You are my sunrise 너 없는 난 아무것도 아냐 넌 내 마지막 You're my last 언제까지나 You're my last 네가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너와 나의 저 하늘을 걷게 물들인 저 이별을 어서 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너를 바라볼 수 없게 네 곁에 머물고 싶어 Because I'm shadow shadow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눈부셨던 그때로 나 돌아갈래 그림자처럼 항상 남기었던 아름다운 네 미소가 날 비춘다 Because I'm shadow shadow shadow Erase erase 이제 지워 이젠 싫어 미워 fall down waiting I'm not a vampire, not a night ghost 속에 은혜껴 내 이름 부르고 야 다시 안기하기를 기다려 Shut up Oh, 너를 잊는다는 건 나 역시 지워진다는 거 너와 나의 저 하늘을 걷게 물 그린 저 이별을 어서 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Because I'm shadow, shadow, shadow.